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의 목소리. 어머니께 아랩니다. 꿈밈도 없이 가식도 없이 진성을 토칩니다. 그러면 정 깊은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 없이 스스럼 없이 그 품속에 안겨들며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졸리라도 말리라도. 있었기에 기쁨과 아픔 함께 나누며 운명을 같이 하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.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.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. 속에 묻힌데도 푸른빛이지 않는 소나무, 소나무처럼 기워진 후 심도 그리도 순간도 현심을 모르는 진력으로 빛나더라.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.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. 참대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.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. 우리 당 용도 따라 끝까지 한 길 가리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